나를 보세요. 이렇게 웃고 있잖아요. 지난 일을 난 잊어버리고 날 두고 가지 마세요. 세월이 흘렀으나 서름도 슬픔도 잊어버리고 웃으며 살아갑시다. 살아갑시다. 웃으며 살아갑시다.